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아니. 히치하이커.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응. 5화 시작합니다. 딴따단따단딴. 붐. 붐.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가 된 이유는 벌써 녹음기를 켜고 이 말을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잘렸지. 예. 어떤 놈이 자꾸 잘랐지. 예. 그리고 말을 하려 그러면 야 지금은 어울리잖아 다음에 이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예.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부간선을 타야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동네고 서부간선의 그 수많은 갈지 중에 한 군데에 살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네가 사는 곳에서 우리 집으로 그 연결되는 가장 주요한 도로 중에 하나가 서부간선이니까. 서부간선 사실은 좀 나중에 붙은 말이고 처음에는 이 팟캐스트를 하자 그러면서 두 달 됐네 두 달. 제목을 뭘로 지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무작위로 너 좋아하는 걸 하나씩 대봐라. 또 네가 처음에 된 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히치하이커 하니까 나는 그 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 뭐가 몇 개 더 나왔었지. 뭐가 나왔냐? 몰라 생각 안 나. 네가 좋아하는 건 얘기 안 했어. 내가 좋아하는 걸 주로 얘기했지. 아 그런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네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네가 먼저 얘기한 게 그거였고 나는 예전부터 키치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 키치적인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은율이 딱 맞잖아. 히치하이커 키치하이커. 그래서 키치하이커를 딱 던져놓고 그 왠지 허전하다는 생각에 앞에 뭘 붙여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내부순환을 얘기했지. 네가 빵 터졌지. 내부순환은 너무 구려. 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웃으면 또 막 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듣는 정도로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로 지었고. 적당해. 길이도 왠지 좀 마음에 들고 그냥 키치하이커라고 하면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목을 지은 다음 날이었나? 내가 우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로고를 그렸지. 아, 그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 시옷, 비읍, 기억, 시옷. 어떻게 이러면 병신 같기도 하고. 이거를 다 쓰려니까 못 쓰겠는 거야.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다 썼으면 되게 답답해 보였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옥상에 그림 그리려고 밑에 바탕에 뭐 깔아놓은 거기에다가 크레파스로 글씨를 썼어. 아 제수는 미리 돼 있었고. 여태까지 녹음한 데가 을왕리 캠핑장. 캠핑장, 편의점, 오이도, 광명동굴. 이렇게 딱 다섯 번째. 이야, 왠지 다 너무 내 위주야.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컨디션 좋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그러니까 움직여서. 되게 믿을 수 없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좋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네 말대로 두 달인데 딱 두 달, 방송 1화 시작할 때부터 두 달 내내 좋지 않아. 아니 그전에도 그전에는 괜찮았던 거야? 내 방송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거야? 아니야 그전에도 사실은 올해 초에 잠깐 그렇긴 했는데 괜찮았지 한동안. 아니 근데 계속 그럴 게 아니니까 꼭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젠가는 서부간선을 벗어나서 동부간선으로 우리 집 근처는 동부간선이니까 가는 날이 올 것이다. 서부간선과 동부간선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아 되게 프린지적인 느낌이다 외곽으로. 오늘은 원래 녹음을 뭐 언제쯤 해야겠다 이런 거를 거의 안 정하고 지내기도 했지만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도 근데 오늘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 처음에 녹음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다가 막 하트가 있고 막 구독이 있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 우리 녹음한 거 올린 지 며칠 안 됐잖아. 며칠 안 됐지. 네. 거기에 막 이렇게 네가 올렸다고 얘기하자마자 막 하트 들어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 뭐 어쨌든 듣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군가 듣고 있다면 이 얘기도 전에 했었지만 잘린 부분이지. 누군가 듣고 있다면 함께해요. 댓글 좀 남겨라 좀. 아니야 난 친구들아 그런 댓글 거, 좀 남겨라.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우리 나름 메일 주소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으니까. 그게 방송에 나간 적은 없나? 어, 없어. 공개적으로 뭐 댓글을 남기고 나는 사실은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 그냥 뭐 메일 보내면 보냈지. 다른 사람들 보는 게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노래 듣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 아예 게스트로? 우리가 갈 테니까. 어차피 올해는 야외 녹음을 하니까. 그냥 평일 저녁이든 뭐 주말이든 이런 건 맞출 수 있으니까. 주로 저녁 시간에 좀 한적한 데서 녹음을 하는 편이니까 그 시간을 함께 내줄 수 있는 한 1시간 반 정도면 될 거야. 굉장히 의욕적이네. 굉장히 의욕적이야. 그리고 구체적이야. 왜냐면 이걸 함께 해주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하고선 그 선물이 뭔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다 했었는데 그게 싹 다 날라갔어. 아, 내가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예전에 티셔츠에 그림 찍어가지고 팔 때 만들었던 스티커 세트가 있어. 9장짜리 스티커거든. 명함 크기로. 그러니까 명함 대용으로 만든 거야. 그게 뭐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나름 의미가 있고 내 눈엔 예뻐 보이는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명함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야? 크기는 명함 크기에 맞췄어. 그때 애초부터. 근데 명함 대용으로 쓰려면 내가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명함 대용인 거지. 뒤에 쓰면 되지 그 깔까. 아, 참 단순해서 좋겠다. 홈페이지에 여러 명한테 돌릴 것도 아니고. 이게 많이 있어? 적어도 100세트 이상은 있어. 일단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놔야지. 함께해요. 누군지 몰라도 하트를 주시는 너님. 어떤 사람이 올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올 줄 알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네가 있으니까 되는 거야. 안 무섭거든. 아니 왔는데, 덜 무섭거든. 왔는데 최홍만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최홍만이어도 이렇게 이 조그만 핸드폰에 하트를 콕 누르는 그런 최홍만이라면 괜찮아. 왜?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아니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야. 난 7월부터 아픈 요만한 여자애라고. 요만하진 않고 7월부터 아픈 거 사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 그 방송 때문에 아픈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지. 그게 너무 맞아떨어져서 좀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있어. 그런 방송하면서 아프니까 방송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자 그럼 오늘 해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번 방송이 난 참 되게 좋았어? 마음에 되게 좋았던 거야.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뭐라는 건데? 그래서 방송을 저번 방송은 좀 더 공들여서 편집을 하고 막 그런 게 수고했어. 물론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내가 공을 더 많이 들이는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재미있는 방송을 또 할 수 있겠지. 오늘은 아니야. 오늘 아닌가? 응, 오늘은 아니야. 왜냐면 네 말대로 네가 너무 준비가 안 됐어. 술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곡을 선곡하라고. 아니 왜냐면 갑자기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가 이걸 녹음한 지 딱 일주일 만이야. 2주야, 바보야. 2주야? 아, 2주구나. 좀 요번에 좀 텀이 있었네. 오늘 해볼 얘기는 처음에는 최고의 목소리 썼다고 내가 워딩을 들었었는데 어디 보는 거야? 응?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이거 텔레그램.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텔레그램 보면 있을 거야. 없는데? 아 정수리를 당수로 치고 싶다. 정수리를 당수로 딱 쳐서 목이 쏙 들어가게 하고 싶다. 아, 나 안 그래도 목 짧아. 안 짧아.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가지고 싶은 목소리, 가지고 싶은 목소리라고 하면 약간 내가 이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싶다는 뜻인가? 아니지. 그러면 뭐냐면 그 내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어렸을 때 헤어졌던 형제가 있어. 녹음 안 되고 있다. 이 말하려고 그러지. 쳐다보고. 나 트라우마 있다. 되고 있습니다. 그 형 어렸을 때 잃어버린 형제가 있는데 걔 존재를 너무 어렸을 때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까먹고 있다가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난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은 걔를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거울을 보면서 되고 싶었던 외모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외모에서 살이 어느 만큼 빠지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나랑 굉장히 많이 닮긴 했지만 내가 지금 내 바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나의 이상향 형제 잃어버린 형제를 만났을 사실은 형제였지. 그러니까 형제니까 기본 바탕은 닮아 있는 거 어딘가 묘하게 완벽하게 닮진 않아도 뭐 느낌이라든지. 근데 얘가 생각했을 때 나는 좀 못났는데 못났고 평범한데 내 잃어버렸던 동생인지 형인지는 너무 멋있는 거야. 성격도 그렇고 나는 그런 의미였어. 내가 이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싶다가 아니라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은 거. 왜 내가 너한테 선곡하라 그럴 때 설명이 부족했니? 아니 이제 그 말에 가진 다른 저변은 뭘까? 아 그거 내가 이거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네가 더 이렇게 선곡하기 편했을려나?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냥 방송 앞부분에 우리 오늘의 얘기할 부분을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하는 너는 부분이지. 너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나는 글쎄 모르겠어. 나는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 노래를 나도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는 못해.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가수도 많잖아. 뭐 미성도 많고. 근데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은 너무 멀리 있지 않은 대신에 내가 동경하는 그런. 나도 그런 그치? 것도 있어.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아예 너무 멀리 있는 거야. 넘사벽. 나랑 다른 사람인 거야.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이니까 감히 내가 그거를 그렇지. 어떻게 내가 가져본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뭐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 노래 잘하고 미성이고 뭐 다 좋지만 내가 그거를 하는 게 어울린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탐나기도 하고 막 가질 수 없는 재능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제 오늘 내가 가져온 노래들은 상대적으로 그냥 나하고 가까이 있는데 동경하고 있는 약간 그런 노래나 장르라고 해야지. 하나는 노래가 아니거든. 노래가 아니라고? 하나는 노래가 아니고 기타. 아! 알겠어? 너만 아니야? 어? 너만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딴 쪽이야? 그런 거로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거나. 노래 너무 크게 틀지 마. 이거 아니야? 내가 틀게. 이것도 버전이 많은데. 아, 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똑같은 노랜데 편곡이 약간 다른 거니까. 작지 않아? Oh, lover boy, to you I belong. Maybe one day you wake, you'll find me gone. But lover boy, if you call me home, I'll come driving fast the wheels can turn. 내가 들었던 노래는 다른 노래였네. 다른 버전. 여기 되게 좋네. 되게 좋아. 지금 날씨에 특히 밖에서 듣기가 너무 좋네. 어떡하냐. 처음 듣는 노래가 돼버렸네. 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 같은 노래야. 아니 근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딴딴딴 뭐 이렇게 하는 그냥 노래라. 피아노 하나에. 아 이거는 진짜 좋지. 이게 풀벌레 소리랑 어울려서 듣기가 너무 좋은데. 좀 따라 불러주지. 너 머리 길지 않아. 모니터를 끼고 있어서 또 노래를 못하는구나. 부끄러워졌어. 너 씨 빼. 싫어 싫어. 모니터 빼. 아 씨. 모니터는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이 노래는 Everything But The Girl이라는 영국 듀오의 드라이빙이라는 노래야. 근데 이 보컬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가. 그리고 이 여자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이 노래 할 때 발음이 그리고 끝부분에서 하면서 떨리는 게 있거든. 그 네가 들은 버전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피아노 어쿠스틱 버전에서는 막 그걸 막 사무치겠는 거야. 듣는데 이걸 정말 이걸 흉내낼 수 있다면 막 한참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 강남 엄마들이 애들 영어 발음 잘하게 하려고 혀를 끝낸 수술. 아 진짜? 요 밑에를? 그거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뜨악했었거든. 근데 이 언니 노래를 확 듣다가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런 발음을 할 수 있다면 각오가 돼 있다. 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리고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니까 이건 정말 이들을 흉내내보고 싶은 거야. 네가 아까 기타 얘기했듯이 반주도 하나도 안 어렵잖아. 띵띵띵 간단하게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갖고 싶은 목소리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이 밴드 이 듀오가 지금은 결혼했거든 둘이. 이 듀오가 원래는 전자음악이야. 대부분 앨범을 미싱이라고 너 들으면 알 거야. And I miss you like a desert mystery. And I miss you. 아 들으면 알 텐데. 야 내가 노래한 거 잘라라. 왜? 어? 왜? 나 노래 잘 못한 것 같아. 왜 거기다 덮어 씌우면 되지 또? 안 돼! 약간 다를 거 아마 원곡이랑.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뭐였더라? 싱글즈였나? 3CD로 돼 있는 앨범을 내가 샀거든 하나. 지금 활동을 안 해. 남편 그러니까 벤 와트는 주로 곡을 쓰고 트레시톤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곡을 쓰던 사람은 지금 DJ로 아예 활동을 하고 있고 트레시톤은 애 낳고 나서 자기 독집 앨범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내고 거의 그냥 별다른 활동이 없어. 그냥 애 키우는데 전념하겠다 막 이게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낯같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니?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을 들었을 때 다른 버전을 들었을 때는 아 그냥 옛날 노래 같지 않았어? 되게? 약간 옛날 노래야 그리고 오래된 노래야. 옛날 노래고 노래가 좀 더 저거 연주가 좀 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그게 다 없어졌어. 이게 훨씬 좋아. 이걸 들으면서 먼저 들었던 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막 더 뭐 꼬밍도 없고 그냥 노래 내용도 그거야. 두렵지만 네가 날 불러만 준다면 달려갈 거라고.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왠지 더 막 더 갖고 싶었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난 이렇게 못하거든. 그렇게 멀리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넌 날 너무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아. 충분히 그러다가 피아노까지 치는데. 그치 할 수 있을 것 같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악보 좀 구해주라 그러면. 내가 아 그래? 오케이. 이건 진짜 딱 한 번만 봐도 바로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그렇지. 잘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좋은 아, 노래였습니다. 이 버전은 좀 더 내 즐겨찾기에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노래야. 예! 하이파이브 하이틴! 하이틴! 예! 그러니까 여러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내 즐겨찾기 올라온 곡이 많이 있긴 한데 아 이거. 네. 지금 계절에 진짜. 자. 광고가 나오네. 최고의 것을 위해 한마다. 어머, 라이브 버전이네.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You never let me down before. Don't imagine you're too familiar. We never would have come this far. I took the good times, I'll take the bad times, I'll take you just the way you are. Don't go trying some new fashion. Don't change the color of your hair. You always have my unspoken passion. Although I might not seem to care, I don't want clever conversation. No, I never want to work that hard. I just want someone that I can talk to. I want you just the way you are. I need to know that you. 아이고 젊다. 되게 젊지. 내가 이 노래 찾다가 조혜라 씨 최근 영상을 봤는데 할아버지잖아. 그치. 어 할아버지인데 비슷해. 목소리 비슷해. 그치. 빌리 조엘. 응? 타고 났어. 그렇지. 이 노래가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근데 빌리 조엘 노래를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많이 생각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노래는 피아노맨이 굉장히 좋아하거든.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피아노맨도 그렇고 Just the Way You Are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노래가 하나 You Always Woman to Me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노래. 이제 노래로 따지면은 피아노맨을 더 좋아하긴 피아노맨을 할 때 그 감성이나 이런 게 노래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되게 호소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감정이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디 뭐 영화에서 들어가든 길거리에서 우연히 듣던 항상 가수라는 게 미성도 있고 막 가창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내가 많이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호소력이나 그런 감정 전달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 지금 빌리 조엘이 목소리가 되게 어려운 목소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가? 어려운 거야? 말을 하면 되지 왜 표정으로 얘기해. 어, 그렇구나. 이게 듣는 팟캐스트. 나 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듣는 팟캐스트. 아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조용히 있어야 돼. 뭐 혼자 이런 생각 하고 있었나 봐. 그냥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어려운 건가? 어려운 거겠지.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야 이렇게 무르르듯이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어렵지. 그래. 아, 내가 노래 쉽게 들리게.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막 지르는 노래나 이런 거는 그냥 동경할 뿐이지. 나는 전혀 저렇게 부를 거라고는 전혀 아예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고. 아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Just Where You Are 이런 노래를 피아노로 해서 불러줄 텐데 라는 생각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로 불러주고 싶다. 이건 건반도 상당히 어렵다 너. 아 그러네. 일반 코드가 아니다. 모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나는 어렸을 때 쿨의 이재원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 뭔 느낌인지 알겠어. 난 그 비슷한 느낌을 성시경한테 받을 때가 있거든. 나도 성시경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부르는데 사실 편한 노래가 아니야. 성시경은 좀 이렇게 잔잔한 쪽으로 이렇게 확 들어간 거고 이재훈 같은 경우는 물론 미성이긴 한데 뽕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지. 그렇지. 근데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들려주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 뭐 이렇게 노래도 가사도 슬픈 가사도 있고 뭐 즐거운 가사도 있고 재밌는 가사도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뭐 약간 요 빌리 조엘이랑 같은 맥락으로 엄청 높거나 엄청 낮거나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 그렇게 안 들릴 뿐이지. 지금 박자도 완전 갖고 놀고 이건 성시경이나 이재훈의 비교할 수준 물론 아니야. 그렇지. 장난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맥락상 그렇다는 거야. 맥락상. 맥락상. 그러니까 어제 네가 선곡한 걸 새벽쯤에 줬잖아. 근데 그때 난 요새 버닝하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밤마다 그걸 보고 자야 돼. 요새는 이상한 꿈도 안 꿔. 나 원래 이상한 꿈의 대망이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개꿈의 대망. 그래 남자친구한테 막 그거 보내가지고 아침부터 되게 짜증내고 개새끼야 막 이러고. 네. 영화배우에 꽂혀가지고. 요새 굉장히 귀여운 아이의 여자에게 꽂혀가지고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나보다 어리긴 하지만. 어떤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그거 보느라 어제는 안 듣고 오늘 아까 일 나와가지고 굳이 집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들었지. 아, 나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그래서 너는 아마 몰랐을 텐데 이걸 듣고 나서 물론 나머지 두 곡도 같이 이제 한꺼번에 돌려가면서 세 곡 한꺼번에 듣긴 했지만 계속 이걸 흥얼거렸어. 이러면서 마음에 드는 선곡을 했네 또. 내 취향을 맞추는 게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갖고 왔는데 네가 좋다 그러면 나는 뭐 좋은 기분 아닌가 나도. 그러냐? 그럼. 아 나 왠지 진 기분일 것 같은데 나는. 왜 진 기분이? 나는 이긴 이거는, 기분인데. 아 맞네. 아 내가 진 기분이구나. 맞네. 아 맞네. 왜 기분 좋은지 이제 깨달았네. 아 내가 왜 좋은 기분인지. 아. 내가 기분이 나쁜 거네. 맞네. 좋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진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 아니 진 기분. 시비를 걸어야지. 아 시비. 빌리 조엘 삐! 이러면서. 근데 뭐 다른 노래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아 그 참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것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려줄게. 어? 알려줄게. 아휴 달라나 그. 언두가 안 난다. 왜? 그 악기를 새로 배운다는 게 그렇게 내가 기타를 배워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 그냥 어른들은 곡 하나를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배우면 되는 것이고 드라이빙이나 이거나는 아직 너무 어렵고 뭐 네 좋아하는 애니를 그냥 멜로디 라인만 따라가는 걸로 그 정도로는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기타 타브 보고 치듯이 노트를 보고 친다고? 그러면 이걸 그렇게 외워가는 거지.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이거 나 시켜도 내가 지금 하려 그래도 노래 부르면서는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완벽하게 달라. 따로 놀아. 아까 그 Everything But The Girl 노래처럼 딴딴딴딴딴 이 정도만 짚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리고 왼손은 베이스만 짚거든. 근데 얘는 흘러가야 돼 계속 손이. 그 중에 이런 노래 불러? 불가능해. 난 못해. 아 어려운 거구나. 항상 무슨 라이브에서도 다 치면서 하시잖아. 야 그니까 빌리 조엘이지. 그런가? 그니까 스티비 원더고. 그런가? 그니까 긴 건 뭐고. 아니 스티비 원더는 혼자 부를 때가 더 많아. 어? 혼자 부를 때가 더 많아. 얘가 치면서도 부르잖아요. 치면서도 부르죠. 치면서도 부르고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몸 이렇게 하면서 근데 빌리 조엘은 항상 치면서 불렀단 말이야. 좋았어. 다음 노래는? 야 우리 오늘 왠지 좀 스피드하게 이거 한 번에 다 끝날 것 같아. 한 부로. 한 부로? 어. 그럴 수도 있고. 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훌륭해! 뭔데? 아이고. 너무 작은 거 아니야? Can't see you through your blinding words. Eyes burning through the lies you stutter. Can't breathe in case I take them in. Then I lose my mind. I believe that you believe in you. Still reeling from the words you uttered. Feel sick enough to let you in. Recognizing the trouble with me. Troubles with you. Sometimes you make me feel like I'm everybody's fool. The trouble with me is my troubles with you. You'd like me to believe I need no one but you. I stumble from your juice to promises. Can't believe what I forgave in you. Too scared by what you think I'm living for. So distorted. Stupid me,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anyway. Between the lines I would have heard the truth. So slick you could have lied to anyone. Now I see that the trouble with me is my troubles with you make me feel like I'm everybody's fool. The trouble with me is my troubles with you. You'd like me to believe I need no one but you. No one but you. 스컹크 아나이스라는 영국 밴드에서 보컬 하던 스케인이라는 언니가 독집을 낸 플래시 원스가 이게 1집이었을 거야. 원래는 밴드를 하던. 원래는 밴드를 하던. 거기서도 보컬을 했고. 그렇지. 야, 이런 목소리 가지고 보컬 안 하면 어쩌겠니? 뭐 늘상 그런 건 아니지만 밴드에서 딴 걸 하다가 갑자기 보컬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 진짜. 근데 이 노래는 굉장히 힘을 많이 빼고 부른 노래예요, 언니가. 사실 진짜 들으는 게 몇 안 되는 락 밴드거든.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스컹크 아나이스가 엄청나. 파바로티가랑 같이 협연을 한 공연도 한번 있었는데 지르고 이렇게 빡 치는 게 그 사람 이겨. 까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정말 조용하게 부른 노래고 딴 노래는 내가 흉내낼 엄두도 못 내. 그 락 밴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이 언니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음에 알게 된 거는 나도 좀 웃긴 게 프로디지에서 랩하는 맥심 있잖아. 머리 이렇게 드레드 길게 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이 솔로 앨범을 냈어. 거기에 아마 타이틀곡을 이 언니가 불러줬어. 그래갖고 둘이 같이 피처링.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My vision is distorted by my sleazy mind. Too picturesque and endless to control this time. My intimate discriminating fears you test. My ignorance of truth affirms it knows me best. You have the power, but you keep it all to yourself. Your lust is decomposing us. 진짜 무서워. 언니가? 둘 다 비주얼이 장난 아니고 이 사람은 흑인이고 굉장히 삐쩍 마른.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인데 쌍둥이 동생은 모델하거든. 그냥 진짜 딱 모델 체형이야. 근데 지금 이 앨범만 틀어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길지. 아니 근데, 긴 머리가 아니지. 아니 아 이게 긴 거야. 원래 빡빡 깎고 다녀. 그렇지. 그냥 원래 밀고 빡빡인데 다녀. 이거는 이제 되게 짧은 머리잖아.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란 말이야. 헐 정말? 알지. 이 앨범 아트는 그런가? 아, 좀 그렇다.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란 말이야. 너가 그 소개했던 글에 비하면 내가 이 사람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막 블로그랑 그런데도 그림도 그려놓고 노래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고 반했어.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좀 높은 음을 많이 내는 편인데 그건 좀 이렇게 힘 빠진 느낌이 아니라 되게 앙칼진 느낌이거든. 맥심의 랩보다도 언니 목소리가 훨씬 멋있어. 오히려. 그럼 이 곡을 고른 이유는 뭐야?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톤이라고 해야 되나?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언니 노래 중에서?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앙칼지게는 못 부르거든. 막 그렇게 확 긁어내고 막 확 지르고. 네, 이거는 높기는 해. 굉장히. 근데 반 가성 아니야? 반 가성이야. 또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해서 물론 네, 영국 발음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트레이시 스본도 그렇고 이 언니도 그렇고 이 발음이 난 너무 멋있어. 이렇게 막 엄청 담백한 느낌? 하여튼 신도 좋아. 스컹크 아나씨가 깨졌다가 스키니 혼자 앨범을 만들고 그리고 뭐 티모마스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그 전자음 목적으로 확 가버린 앨범을 낼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컹크 아나씨가 다시 뭉쳐서 앨범을 몇 년 전에 한 번 더 내고 그러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 영어 공부를? 그전에는 영어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이 사람하고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듯이. 그래서 스킨 언니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내 팬레터라도 정말 레알 감동적인 팬레터를 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잠깐 하다 말았지. SNS는 안 하시나? 그때 내가 한참 버닝하고 있을 때는 마이스페이스 시절이었어. 좀 됐지. 페이스북이 나오기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메시지 보내고 내가 이 사람 그림 그린 거를 이 사람한테 쪽지로 보내주고 막 그랬었어. 그랬어? 내가 이만큼 좋아한다고. 응답 있었어? 없었어. 하지만 난 그 그림은 내가 봐도 잘 그렸다고 생각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그림? 무서워. 그거 뭐 색칠도 해가지고 다른 데다 또 그려놓은 게 있어. 별로 매력 있지 않았겠나 보구나. 뭐 이 노래? 나 이 노래는 굉장히 좋았는데 락 보컬스럽게 불렀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그 납득이 안 돼. 이 노래를 먼저 들으니까. 그냥 번외로 지금 뭔가 하나 틀어줄게. 얘도 진짜 좋아하는 건데. 가난 시절 알겠지? 짱 멋있지? 이 부분이 그거. 그 쌓아오다가 여기서 확 이게 앞에서 좀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한번 터진 다음엔 이제 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저 들어줘. 멋있지? 눈물이 찔끔 나왔어. 아, 너무 멋있어.